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된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부족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에 너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짧은 세 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소름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성경을 몇 권을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경을 몇 권 기록했을까요? 다섯 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과 또 뭡니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애언서 이렇게 총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이 맡고 있는 사명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개척된 교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잉태하고 젖먹이와 같은 신앙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가 로마의 거대한 그 제국 아래서 그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점점 핍박이 점점 강화되고 점점 위기 가운데 이 어린아이 같은 이 교회가 점차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패트모스라고 하는 그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데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교회는 점차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살아남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영광의 약속을 가진 교회는 과연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온통 퀘스천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외딴 낯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이 변해서 어떤 계시의 장소로 변해버리면 하늘의 영광이 열리고 장차 나타날 엄청난 역사에 대한 모든 계시가 풀려나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축복의 섬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봤던 이 요한 계시록을 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냐면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먼 미래에 있게 될, 먼 미래에 있게 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끝에 나타날 어떤 한 시대를 더불어서 함께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모든 환상과 비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보아야 되고 주님이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은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의 길을 통해서 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은 정말 주옥과 같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 속에서 풀어온다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는 뭘로 끝나냐면 성령과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Come our Lord Jesus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비된 단장된 이제는 뭐냐면 충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비된 신부가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뭐라면 오라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이런 편지를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신부들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신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이 오세요?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두려움과 떨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신랑과 신부의 메시지에서 우리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멀리서 콜을 오는 거예요. 멀리 인터내셔널 폰으로 내가 속히 갈게 금방 간다 그러면 신부가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갑자기 오셨다고 그러세요? 아 그냥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지금 메이크업도 좀 해야 되고 지금 간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주의 몸된 교회와 신부들을 잘 단장하도록 준비시켜주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위한 책이고 교회들을 위한 책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계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냈나? 그 천사들을 뭐요? 그 종 요한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계시 순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게 계시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권위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신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 뭐라냐면, 너희 가운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했는지 아냐면,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분에서 주신 신적 권위의 어떤 무게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에 이런 권위가 이렇게 다 있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냐면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 종들은 누구일까요? 주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자들과 뭐요? 리더 그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 시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에게 편지를 합니까? 수신자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에게 먼저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도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사자가 라이온이 아니에요. 메신저, 에인절. 그래서 뭐냐면 한 교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이 편지를 소화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종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깨우기를 원하신다. 결국은 무엇이 관건이냐? 주님의 처음과 끝의 관심은 다 교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주의 몸된 교회와 친구된 성도들이 주님의 끝까지 주님의 열정을 사로잡고 있는, 주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귀한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면 계시록 22장을 넘어가보겠습니다. 22장을 넘어가보면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친히 이런 고백을 들려주시죠. 22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뿌리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계시를 다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들 때문에, 신부들 때문에 단장하고 이기는 믿음 가지고, 순결한 믿음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냐면, 오늘은 이쪽에 워밍업으로서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갈 것인가는 해석의 일곱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가장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요한 계시록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세기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지금 친구를 벗삼아서, 아니면 열왕의 시대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초림의 복음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세대에 서서히 우리 진입에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함께 이제 1년 동안 좀 아주 중요한 아주 그냥 탑 이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갈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구나. 왜 우리가 그 때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때를 알아야 때에 맞는 음식을 먹거든요. 때를 알아야 때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겨울에 야실야실한 나시티를 입고 다니면 굉장히 안 맞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시린입니까? 무슨 나시를 왜 입고 다닙니까? 그래서 때에 맞는 음식, 때에 맞는 그런 옷을 입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목적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적.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종말과 재림 복음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개관합니까? 구조를 먼저 개관합니다. 구조 패러다임을 먼저 개관하는데 항상 참된 어떤 그 지혜가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 어디가 울리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쪽만 막 해가지고 큰일을 해가지고 그 포를 떨려가면 굉장히 결도 다 엉뚱하게 되고 우리 이현철 목사님이 그 회를 잘 드셔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회 뜨는 데부터 회 치는 데까지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여간 칼만 잡았다면 카리스마 해가지고 딱 포를 뜨면은 정확하게 그냥 막 딱 정확하게 갈라내거든요. 칼집을 어디다 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패러다임을 할 때 어디에다 칼집을 내가지고 토막을 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일곱 토막을 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먼저 개관하고 그 다음에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진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쉽게 읽어내도록 하는데 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전한 종말의 복음을 갖게 하며 종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굉장히 막 뭔가 막 부심하고 뭔가 두려움을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위기와 환란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기와 환란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의 깊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영광을 본 자가 환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영광을 아는 자는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끝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이 비중과 무게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끝을 아는 사람이 진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두고 봅시다. 시작.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건전한 종말의 복음을 갖는다. 건전한 종말의 복음을 갖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종말의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중요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메이크업을 할 때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메이크업 담당을 하듯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에 흐트러진 온몸 맴새를 다시 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청건을 하는 것이죠. 합당한 성도의 신앙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론을 공부할 때 에베소서를 공부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나 이런 뭐냐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중요한 종말론적 교회론을 안 듣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 있는 2장 3장에 진짜 주님이 마지막 세대에 풀어갈 수 있는 교회론, 종말론적 교회론을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마지막 세대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성도가 있는가 하는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위치에서 성도가 살기를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항상 주님 우리는 그 사명을 알아야 사명에 반응하면서 그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은 올해 2015년의 표입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므로 인해서 믿음의 진보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 이 정도고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일곱 가지 원리를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A 패러다임 그 박스 안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요 완성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있습니다. 창출 명수 수사로 상사와 왕사와 대사와 선의에 역시 잠자는 사람의 결단 호유라고 면밀한 수박스나 마망 농경 롱포절 가입불불 살점의 증전 후 뒷머리야 대충을 열대상 6개 딱 나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까지 쭉 66권이 있는데 마지막 요한 계시록이 없는 성경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시록이 없다. 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끝이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한 In the beginning 태초이라고 시작했던 성경이 어떻게 끝날지 그 마지막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끝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요? 도대체 언제까지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끝을 모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몰라요. 어디 와 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안 나와요. 도대체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 거야? 온통 두려움과 먹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확실하게 마지막 끝을 보여준 거예요. 야, 너희 성도들아 힘내라. 마지막 세대 너희에게 엄청난 영광이 몰려오고 있다.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위기가 있지만 이 고난과 위기가 무엇과 잇대는 것을 너희는 확실히 알아내면 장차 후면 나타난 엄청난 영광, 결코 사라지 않냐, 결코 쇠하거나 국권이 쇠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 할렐루야. 이 영광에 집중을 해보라는 것이죠. 결론이 완성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 창세기가 구속사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의 마지막 결론을 딱 내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모든 성경의 완결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모든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왔다고 말할 수 있냐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향해서 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떤 숫자가 많이 등장하면 세븐, 이 넘버 세븐이 자꾸 등장해요. 넘버 세븐. 7은 무슨 수라고 하냐면 완전수라고 말하죠. 완전을 의미하는 거. 그 다음 뭐예요? 또 완성을 의미하는 거, 결론을 의미하는 거, 충만을 의미하는 거,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죠. 그 성령도 일곱령으로 등장하고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딱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박스에 비를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의 내용과 비중은 구약 성경과 복음서와 서신서와 같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구약 39권이 있는데 구약 39권의 전체 이야기를 구약 39권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어떤 한 센텐스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The Messiah would come.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Old Testament 모든 것을 써머리 해보면 무엇으로 써머할 수 있냐면 The Messiah would come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이런 복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림자 복음. 그림자 복음. 구약은 그림자 복음이에요. 모형 복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그림자, 누구에 대한 모형을 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을 담고 있어서 그것은 그림자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만 보면 이게 누구야? 누구 이미지야? 알뚱말뚱. 그림자는 잘 모르지만 셀프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림자를 쫓아가니까 누가 딱 서 계셔요. 이게 실제 복음인데 뭐요? 신약에 따라서는 신약은 그러면 무엇이냐? 신약의 모든 복음은 The Messiah has come.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이 증거하고 있는 한 센텐스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말 서신은 무엇일까요? The Messiah will come again.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복음인지 아닌지를 자꾸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네, 누가 지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4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있죠. 올드 테스트먼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역사서, 히스토리. 그런데 히스토리의 가장 중심을 뭐가요?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 그 다음 뭐예요? 다섯 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가서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7권에 뭐가 있을까요? 선지서, 프로피스가 있죠.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그림자로서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 우리 가운데 오셨다. has come. 그래서 그분의 생애와 사역을 사복음서가 쭉 달고 있으면서 교회 역사가 드러나면서 종말에는 뭐요?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라 계시록 1장 1절은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1장 1절의 첫 번째 센텐스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이게 계시록을 풀어가는 전체 센텐스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계시록도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오해를 해요. 계시라고 하는 이 워드에 대해서 미스언더스탠드라고 자꾸 오해를 해요. 계시하면 자꾸 뭐냐면 시크릿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비밀스러운 거, 가리우는 거, 안 보여주고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비밀스러운 것을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계시의 의미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닫혀진 커튼을 확 열어서 안의 내용을 보여준다는 게 계시의 의미예요. 아포칼립시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주님이 옷을 확 벗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위엄과 마지막 세대 주께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세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 속에 신부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어찌할 수 있구나 막 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마음이 어찔지만 몰라가지고 그 신랑에게 푹 안겨가지고 주님과 연합돼서 마지막 세대를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벅찬 책이에요. 벅찬 책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네. 그러면서 주님이 따라오면 팔로미 따라오니 그래서 나중에 그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Come Lord our Lord Jesus Christ.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도 역시 예수님을 드러내준 책이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해요. 춘향이하고 이몽룡은 어디 가고 향단이에게 집중을 해요. 그리고 변사자에게 집중을 해요. 이건 성경의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포커스를 딱 두지 않으면 계시록에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오리무중으로 뭐예요? 그 안개 속을 헤매다가 두려움 속에 푹 빠져가지고 어디서 헤어나올지 모르고 마지막 종말하면 종자만 이야기 들으면 막 어쩌지를 몰라 흔들려. 아니요, 믿음의 주의 온종자신 예수를 바라보라.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구약성경과 복음서와 서신서와 그 무게와 내용이 비중이 같다. 그 다음 세 번째 시 읽습니다. 시작. 지혜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 뭐냐면 주님께서 친히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주님이 진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유인물의 보는 날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2장 20절 21절에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이죠. 끝날 때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뭐라고 하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절은 주 예수 영예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라 하고 딱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죠. 재림에 대한 확연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뭐냐면 전혀 과거적인 어떤 사건으로 보지 말고 계시록은 철저하게 뭐요? 미래적인 이야기고 장차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메시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재림의 패러다임이 풀어질 것인가 하는 게 우리가 계시록을 집중하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D번 읽습니다. D 시작.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이다. 아멘. 이 계시록은 상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상징적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왜냐면 상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진짜 내가 뭔가를 봤는데 이 땅에서 그것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예전 성경 볼 때 그걸 잠깐 예언을 드는데 예전에 KBS에서요 뭐냐면 그 특별한 오직 탐험 이렇게 그 촬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TV에서는 TV 3600고지에 그 라사라고 하는 수도가 있고 더 높은 그 고지 그 산적도 있어요. 거기 가보면 지금도 신석기 시대처럼 물물교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콩나물하고, 아, 저 뭐요. 저 소금하고 또 이렇게 다른, 물물교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어떤 문명의 혜택을 아는 사람만요. 한 번도 도심에 나와보지 않은 그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갑자기요. 헬리콥터가 막 날아옵니다. 헬리콥터가 나름대로 쉽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럴 생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것을 없는 사람들한테 공중에서 곳이 막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정착하더니 이 충격적인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찍어가면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거의 반 실신을 하면서 막 충격이에요. 충격 말 그대로. 완전 샥칭한 거죠. 이것을 그분들이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헬리콥터라고 하는 개념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카메라라고 하는 개념이 안 들어오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기들의 수준에서 그것을 야! 하여간 거시기 같은데 야! 하여간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들의 모습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거라고 말은 못하고 뭐요? 그건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죠. 자꾸 상징으로 말하는 것을 표현하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징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1장 1절에도 뭐냐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한 거죠. 1장 19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장차 될 일. 4장 1절에도 이후에 마땅히 될 일. 22장 6절에도 결코 속히 될 일. 그래서 뭐냐면 이 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예화를 들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구약의 어떤 사건을 딱 읽어도요. 저와 여러분들 공부가 딱 끝나면 창세기를 봐도 계시록이 보이고 중간에 역사서를 봐도 창세기가 보이고 모든 성경이 통으로 이어져 가지고 다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하나의 이미 지나간 사건인데 과거적 해석으로 끝나버리면 그 사건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 있겠어요? 그것으로 끝났다. 지극히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교훈으로 끝나요. 아무런 교훈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관돼서 복음적인 의미를 갖느냐 해서 복음적인 의미를 갖고 이게 마지막 시대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해서 애국적인 해석이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을 통으로 보는 그런 우리가 지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전성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놀랍게도 구약의 39권의 말씀 중에 26권으로부터 발췌된 많은 본문들이 있고 총 404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계시록은 278절이 구약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자기 혼자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든 성경이 계시록의 파운데이션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진짜 이해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 성경 전체를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을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자체로 자기 어떤 독자적인 의미를 가두면 예전에 이단처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 딱 이야기하니까 그 앞에 전반적인 성경의 배경을 하지 않고 난데없이 한국에서 어떤 모 두 사람이 있었어요. 문 모씨하고 박 모씨가 둘이 야 두 감람나무 네가 한 감람나무 해라. 내가 감람나무 하나 할게. 그래서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로 자기들이 성경을 그렇게 풀었다는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 두 감람나무 이야기는 스가랴에서도 등장하고 로마서 11장에서도 등장하는데 뭐냐면 전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감람나무를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그 상징에 대한 의미가 구약 속에서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봐야 마지막 세대도 아 그렇구나. 성경은 연관성이 있고 일치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 혼자 따로 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이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서 완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지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완벽한 의미를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책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뒤에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2번 그 뒷부분에 이런 그 상징의 표현을 다른 성경과의 일치나 또는 연속성을 무시한 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인물, 특별한 그룹으로 해석한 것은 철저하게 금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일부러 썼어요. 왜냐하면 어떤 모 단체에서 이 말을 이상하게 표현해서 14만 4천 하니까 자기들로 딱 해서 그래요. 그게 나머지는 아니야. 14만 4천 아니야. 그럼 우리는 빨리 집사권을, 집사서를 집어가세요. 뭐 다 끝났어. 그 사람들만 14만 4천이라면 우리 더 이상 이 강의 지금 들을 필요가 없어. 특별한 그룹에 대한 이런 적용을 한다거나 특별한 장소. 아, 에루살렘, 세루살렘, 그 주님이 그 강림하심으로 할 수 있고 마지막 세대 나타날 영광의 세루살렘성은 동방의 그 은둔의 땅,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저쪽 경상도 밀양군 뭐 어디 산 거기다. 그런 거 절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은 누구다라고 특정 인물을 어떤 사람한테 딱 해서 그렇게 아까 전에 박모식, 문모식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다 감정돼요. 자, 그 다음에 F를 보겠습니다. F.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 형태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성경적 상징주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 자, 아까 지금 했던 말이 약간 중복되는데 어떤 상징적 표현이 있을 때 임의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상징이 전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성경적 의미에서 발췌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강의하면서 많이 언급을 해야 될 표현들 중에 하나예요. 성경적 상징주의. 성경적 상징주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마지막 7번입니다. 총체적으로는 희망적이고 소망을 주는 복음이다. 총체적으로는 뭐예요? 희망과 소망을 주는 복음이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진짜 신부된 교회예요. 신부된 성도라면 요한계시록만큼 영광스러운 책이 없습니다. 신랑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책보다 저는 궁금해요. 우리 시대에 굉장히 위기와 환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땅이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고 저 IS에게서 사륙당하고 있는 모슬렘권의 중동권의 그 피비된다는 핍박의 현장,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요한이 살던 시대에 그 열 황제에 의해서 교회와 이 성도들이 그 선교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때 그들이 붙들었던 최고의 복음이 뭐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복음, 종말에 나타날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붙들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서히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런 시대에 돌입해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많은 징조들과 현상들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뭐예요? 나중에 그 천사에게 그 말하죠. 이 책을 네가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먹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계시록의 가치, 이 계시록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전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첫째, 요한의 눈을 통해서 보여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그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지금까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내어줬던 그 동일한 사랑의 열정으로 어떻게 마지막 세대를 성도와 교회를 가슴에 품고 마지막 시대를 돌파해 버릴까 하는 아는가. 그리고 그 나타날 그분의 영광은 얼마나 위험스럽고 찬란한 것인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그 자체 하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교회의 상황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교회의 진단과 처방을 말해줍니다.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2장과 3장에 교회의 여러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의 모습을 한 번쯤 진단해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한 번쯤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뭐예요? 마지막 때에 맞는 음식과 옷을 입고 먹고 하라는 것이죠. 교회, 주님의 처음과 끝에 그 관심은 오직 교회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하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로 하늘에 대한 계시를 이처럼 섬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고 뭐 하늘에 잠깐 나타나 이런 것들을 일부 보이는 거지만 계시로만큼 뭐요 하늘의 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없죠. 4장과 5장이라고 하는 그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와 함께 맞물렸고 다니엘서와 함께 맞물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에 관한 비전과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만약 마지막 세대는 분명히 위기도 있고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분의 그 위치를 바라보면서 주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또 무엇으로 부름을 받고 어떻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마지막 세대를 이겨갈 것인가 하는 교회를 위한 계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비전이 있죠. 마지막 주님께서는 어떻게 악의 권세를 다 깨버릴 것이며 창세전부터 온 인류를 미혹했던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들을 다 섬멸한 후에 어떻게 그분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갈 것이냐 하는 마지막 세대의 모든 비전을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책입니다. 이제 마지막 블록 읽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과 그의 위엄과 권세, 심판과 통치를 보여주면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혼인잔치 합당한 모습으로 단장하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환난과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실제로 만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지만 묵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며 참된 묵시는 거룩한 경건으로 다가갈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출발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우리가 산에 이제 첫걸음을 우리가 내딛고 이제 발자국을 떼는 1년 동안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공부할 수만 있는 만큼 또 이 주제를 남고 또 다른 주제도 남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또 함께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